이 시간에는 놀이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산업곤곡의 노래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졸리마 달린다. 백종백승 도동강 새시대를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돌파라 최첨단을.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강성부흥 아리랑. 무릉도운 꽃 펴가니 흥미로다 아리랑, 제 힘으로 세워가니 무시로다 장군님이 손길 따라 주체강군 나를 친다. 아니 아니 아니라 수리 수리 수리라 강성부흥 아리라. 태양저선 강해가니 초능 높아리라. 태양민저 흥해가니 살기 좋아하리라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